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이 5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학생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각지 청년 대학생들이 학생과학연구 서조활동을 힘있게 보려는 과정에 이룩한 1,300여 건의 발명 및 정보기술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